보리, 보리밭을 주로 그리는 화가. 그분께 왜 하필 보리를 그리냐고 물었어요. 그분 대답은 이랬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는 곡식이니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름에 우리 조상들이 보리밥을 많이 드신 건요, 일단 쌀이 귀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하죠. 보리는 가을에 파종을 해서 한겨울을 견디는 곡식이기 때문에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더운 여름을 지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또 놀라운 조화죠. 겨울을 견디고 그 차가움은 자기 속에 꼭꼭 담아두고 여름을 위해서 여무는 보리처럼요. 이 겨울을 견딜 힘과 내년 여름의 희망이 우리에게도 딱 보리만큼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빠라라라 빠라라라 빠라라 빠라라 빠라라라 빠라라라 빠라라 빠라라 여긴 검은 빈도와 It's like a story of a Can you hear me Came back only yesterday Moving further away Won't you hear me All I needed was the love you gave All I needed for another day And all I ever knew Only you Sometimes when I think of your name And it's only a game Getting harder to say When I see you All I needed was the love you gave All I needed for another day And all I ever knew Only you Bye of your hand behind a closed door All I needed was the love you gave All I needed for another day And all I ever knew only you Ba-da김태규 씨 듣고 계셨어요? 신청곡이었는데요. 오늘 FM 영화음악의 첫 곡, 영화 타락천사 중에서 엔딩곡 The Flying Packets의 Only You 띄워드렸습니다. 참 여러분의 사연들 보면요, 그래, 사람은 정말 각양각색이고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제 목소리가 가끔 컴플렉스인데 제 목소리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윤소영 씨, 제가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런 목소리 부럽네요. 전 목소리가 너무 커서 혼난 적이 많았거든요 하셨어요. 전계영 씨도 저보고 목소리가 작아서 가끔은 적응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목소리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소원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목소리를 좀 크게 내려고 담임선생님과 함께 운동장에서 구령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뱃속에 힘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배에다 일단 힘을 딱 줘. 그러고 나서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면 돼.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 저희 학교 앞에 그 하수처리장 같은 저희는 호수라고 불렀던 그런 물이 고여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늘 구령 연습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전계영 씨는 가슴 졸이면서 방송을 듣는다고 했어요. 너무 작은 목소리에 적응이 안 된다고요. 제 주위에 있는 인간들은 모두가 다 기차 화통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 목소리가 제일 커요. 전에 교회에서 고백 성사할 때요. 신부님께 죄를 고백하고 나왔는데 마침 문 밖에 대부님이 계셨걸랑요. 대부님 왈. 미카엘 너 목소리 밖에서도 다 들리더라. 뜨아 하셨다고 하셨어요. 고향이 섬이라 그런가 봐요 하셨는데 섬에 살면 목소리 커지나요? 근데 목소리 아무리 커도 진짜 그 고백 성사를 할 때 목소리 크면 그거 참 그 좀 문제 있겠네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부러워요. 전계영 씨. 아유, 목소리 좀 컸으면 좋겠어요. 송윤현 씨 듣고 계세요? 송윤현 씨의 신청곡을 그 다음 곡으로 골랐는데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보면 그 해리랑 셀리가 처음에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같이 맞아요. 그 차 타고 이렇게 도시로 가다가 나왔던 곡 있잖아요. 그때 그 토마토인지 토마토인지 포테토인지 포타토인지 그 가사 중에 그게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같은 그 스펠링의 그 단어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읽는 것에 대해서 티격태격하는 그런 노래였는데 그 노래가 바로 해리와 셀리의 관계를 앞으로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같았죠. 무엇이든 읽기 나름이지 같은 뜻임에도 뭐 그런 곡이었는데 칼로 물베기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는 노래 같아서 기억에 납니다. 기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그래요. 그 곡 띄워드릴게요. 루이 암스트롱과 엘라 피츠제럴드가 함께 부르는 곡이죠.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Things have come to a pretty pass. Our romance is growing flat. For you like this and the other. Goodness knows what the end will be. Oh, I don't know where I'm at. It looks as if we two will never be one. Something must be done. You say either, I say either. You say neither, and I say neither. Either, either, and either, neither.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Yes, you like potato, and I like potato. You like tomato, and I like tomato. Potato, potato, tomato, tomato.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But oh, if we call the whole thing off, then we must part. And oh, if we ever part, then that might break my heart. So if you like pajamas, I like pajamas. I'll wear pajamas, give up pajamas. For we know we need each other, so we better call it off, off. Oh,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Yeah. like vanilla and I like vanilla. You sarsaparilla and I sarsaparilla. Vanilla, vanilla or chocolate strawberry.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But oh, if we call the whole thing off, then we must part. And oh, if we ever part, then that might break my heart. So if you go for oysters and I go for oysters, I'll order oysters and cancel the oysters. For we know we need each other, so we better call. Tomato. And you like tomato. Potato. Potato. Tomato. Tomato.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But oh, if we call the whole thing off, then we must part. And oh, if we ever part, then that might break my heart. Oh, so if you like pajamas. Like pajamas. I wear pajamas. You got pajamas. But we know we need each other, so we better call the calling of all.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Yes. 네.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이 함께 부른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무슨 시간인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FM 영화음악, 내 일기장 속의 영화 훔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듣고 계세요? 민철호 씨의 영화들을 함께 보도록 하죠. 제 또래 많은 남자들에게는 저처럼 아버지 손에 이끌려 극장에 갔었던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에는 미취학 아동, 일명 빵학년들에게 보호자 동반 시에는 그냥 입장하게 해주는 관행이 있었거든요. 유년 시절 그렇게 보게 된 영화들은 대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유독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리처드 아텐보로의 머나먼 달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 베를린을 먼저 점령하려는 욕심에 몽고메리 장군은 마켓가든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적진 깊숙이 부대를 비행기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독일 기갑부대가 그 지역에 주둔 중이었고 연합군들은 포위당한 채 처참하게 패배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유난히 전쟁 영화를 많이 보셨습니다. 주말에 TV에서 방영되는 영화들, 제17포로 수용소, 대탈주, 나바론 요새, 콰이강의 다리, 이런 영화도 열심히 보셨죠. 그런데 유독 이 영화 머나먼 다리가 제게 선명하게 각인된 것은 아버지와 함께 극장에 앉아 연이어 두 번이나 보고 나온 영화였고요. 저는 그 당시 당신께서 왜 그러셨는지 이해를 못했을 뿐더러 사실 그 긴 영화가 지루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어머니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형과 아우를 모두 전쟁터에서 잃었다는 사실을요. 9살이 되던 해부터 저는 아버지와 극장에 같이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노년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전쟁에는 진짜 승자가 없다는 거. 어느 쪽이든 상처와 패잔병들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요. 제게 어느 순간 사랑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그녀와 난 내내 싸우기만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두 사람 모두 너무 순진했고 아니면 사랑에 대해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맘때 영화 음악을 통해서 만난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10개 중에서 가늠하지 말라 혹은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그 당시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주인공 청년이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여인을 좋아하다가 결국 그녀에게 상처받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게 되는 성장 영화. 가늠증적인 욕망으로 죄를 지은 청년 톰에게는 벌을 받은 것이고요. 가늠죄를 지은 여인 역시 벌을 받아 마땅하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저는 이 영화를 수시로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30대 이혼 여자, 화가 막다에 상처받은 영혼과 청년 톰에게 진심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간절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더군요. 2003년 겨울 현재 나에게 이 영화는 그저 성장 영화가 아닌 지극한 사랑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영화의 다른 버전에 붙여진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이라는 제목이 더 와닿습니다. 보통의 한국 남자들은 이른바 사회적 주변인의 기간을 반드시 한번 거치게 됩니다. 바로 군대 영장을 받고 입대할 날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그것인데요. 이때는 사회 진출도 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아님 그야말로 환상의 백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입대하기 전에 이런 시간을 반년이나 가졌죠. 아마 내 평생 그렇게 길게 느껴진 시간은 없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영화는 이병 전야에 몰아서 본 세 편의 영화 중에 바이올린 플레이어였습니다. 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자신의 음악이 상류층의 전유물로 전락하자 모든 것을 버리고 지하철역에서 행인들을 위한 연주를 하면서 온갖 고초를 겪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영화 마지막에 뮤직비디오처럼 흐르던 바흐의 샤코뉴는 정말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패배주의와 상실감에 꽉 차 있었는데 주인공의 상황과 당시 제 마음이 어찌나 딱 들어맞던지 바흐의 샤코뉴라는 바이올린 독주곡에는 기쁨, 슬픔, 분노, 즐거움이 액기스로 농축되어 있었다고 느꼈고요. 그 뒤로 저는 바흐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 밤샘 작업을 자주 하면서 늘 듣던 음악이 있습니다. 잠도 쫓을 겸 피로도 풀어줄 겸 경쾌한 음악을 찾다 보니까 바로 사우스파크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듣게 됐죠. 회사 사람들은 모두 궁금해하더군요. 도대체 그게 뭔데 저녁만 먹고 나면 애들 노래나 듣고 있냐고요. 그래서 전 대답해 주었습니다. 뮤지컬, 만화, 영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행복한 사우스파크의 어린이들은 어느 날 타란스와 필립이 나오는 저질 영화를 보고 나와서 어른들에게 불손해지고 입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마을 어머니들은 영화를 만든 캐나다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캐나다를 침공하도록 정부에 압박을 가하죠. 결국 북미 대륙에 전쟁이 일어나지만 사탄의 도움으로 사우스파크에는 평화가 다시 찾아와서 모두 함께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황당한 줄거리에다 힘을 가진 자들에 대한 조소로 가득 찬 유머를 깔아놓았죠. 다큐멘터리 영화 볼링 포 콜럼바인을 보면 이 영화의 감독이 잠깐 출연하는데요. 그들은 학교 총기 난사 사건 같은 폭력 사건을 자신들의 탓, 영화 탓으로 돌리는 정치가들과 사회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푸른 호흡자 레리 플린트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이 만화 영화처럼 주류를 비판할 때 제도권은 가만히 두지 않나 봐요. 서울로 올라와 일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사우스파크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듣는데요. 저 대신 할 말을 다 해주는 것 같아 고맙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일터에서 이 음악을 틀어놓을 배짱이 없어졌어요. 청년 실업 40만 시대에 몸살아야죠. 음악 때문에 영화를 사랑하게 된 경우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헤드윅을 꼽고 싶습니다. 제게 이 영화는 2002년 최고의 영화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온몸이 지친 금요일 밤 기분 전환을 하려고 인사동 골목의 한 극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영화 같은 이 영화를 선택했죠. 처음에는 이태원의 게이바나 태국의 게이쇼 같은 풍경을 상상하면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프닝에서 노래를 부르는 존 카메론 미첼의 모습은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한 게이의 인생에 매혹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운한 자신의 정체성을 자존심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지켜내려는 모습이 두 시간 내내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페탈리어 더미 위에서 자신의 말도 안 되는 성공담을 떠들어대고 커트 코베인이 자신의 수제자였다고 주장하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콘서트를 열고 자신들의 노래를 들어주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무대를 만드는 모습. 주눅 들어서 음지에서 세상 원망이나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과 맞짱을 뜨려는 그의 모습을 보고 영화 마지막 즈음엔 저도 모르게 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훌륭한 삽입곡들은 영화보다 음악을 더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이 노래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Weak in a box. 괜히 즐거워집니다. everybody. I put on some makeup, turn on the 8-track. I'm putting the wig down from the shelf. 네. 민철호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쭉 살펴봤습니다. 먼저 음악 소개들부터 해드릴게요. 첫 번째 영화인 머나먼 다리, 존 에리슨이 영화 음악을 맡았죠. 그 중에서 엔드 크레딧 들어봤고요. 그리고 10개 중에서 6부, 가늠하지 말라 혹은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즈베그는 프라이즈너가 음악을 맡았는데 그 테마 파트 4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플레이어 중에서는 기린 클라이머가 연주한 바흐의 샤크운느 춤곡 들었고요. 또 사우스파크 중에서 그 캐릭터라고 하죠. 스탄, 카일 그리고 카트만 세 꼬마가 함께 부른 What Would Brian Boitano Do 들었습니다. 이 극장판의 원래 부제가 사우스파크가 bigger, longer, and uncut. 더 크게, 더 길게, 그리고 무삭제판이었다면서요? 좀 못 봤거든요. 굉장히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 Hedwig 중에서, Week in a Box. 존 캐머런 미첼의 노래였습니다. 이유리 씨가 예전에 신청하신 곡이기도 했어요. 민철호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쭉 보니까요,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꼭, 아버지나 혹은 잘 아는 어떤 남자 후배의, 일기장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평상시에 뭐 장난도 치고, 그냥 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밥 같이 먹고, 그런, 남자, 아는 남자였는데, 남자 후배 혹은 남자 친구 혹은 남자 선배인데, 그 사람들의 일기장을 문득 보면 혹은 편지글을 문득 보면 전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속마음들이, 여린 마음들이 혹은 감춰졌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펼쳐질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여자들도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자기 속 이야기를 친구들끼리 막 터놓는 사람들도 있고 꼭꼭 감춰두고 혼자서만 밤늦게 자기 혼자 있는 방에서 꺼내보고 자기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다 다른데 제 주변에 많은 여자친구들은요. 자기 얘기들 편하게 하거든요. 속 이야기들. 그래서 같이 그 속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해결 좀 더 찾아보고 이러는데요. 민철호 씨의 이 일기장 속의 영화를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남자 동료들, 남자들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잘 봤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힘들었던 시절에 봤던 이야기들, 영화들, 감회가 새롭네요. 자, 여러분, 내 일기장 속의 영화 많이 올려주세요. 일기장을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있잖아요. 언니랑 같이 방을 쓰면서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자물쇠를 이렇게 걸어놔도 항상 언젠가 자물쇠가 이렇게 깨져있고 언니가 심지어는 일기장 한 옆에다가 코멘트까지 막 붙이고 그러거든요. 그림도 그리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런 거 보고 굉장히 화가 났는데 가끔 여러분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를 쭉 들어보고 맨 끝에 제가 이야기를 덧붙이면 혹시 심술궂은 제 언니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자, 오늘 민철호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잘 봤습니다. 강봉석 씨, 영화 도그빌 엔딩 장면에 흐르는 음악의 제목을 정말로 알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서 띄워드렸어요. Young Americans, David Bowie의 음성이었습니다. 야, 도그빌 엔딩, 잊을 수 없는 그런 사진들로 쭉 흘러나오는 그런 엔딩 장면이죠. 자, 오늘 FM 영화음악 여러분 오실 수 있는 길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으로는요 www.imbc.com 라디오 그리고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되고요. 아, 웃지 마세요. 제가 지금 주소 적어놓은 것을 잠시 딴 데다가 놔둬서요. 그리고 편지나 엽서를 보내시려면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사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우편 번호는 150에 600번이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희 스태프들에게 정말 민폐 많이 끼치는 게 굉장히 출출치가 못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침에 출근하다가 가끔씩 옷을 입고 나서 구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구두를 하나를 더 가져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뒷굽이 빠져있거나 그럴 때가 있어서 아침에 정신없이 출근할 때는 그냥 봉투에다가 그냥 확 던져놓고서 막 함께 뛰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도착해서 구두를 이제 바꿔 신으려고 봉투를 딱 열어봤는데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구두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다시 나가서 찾아보라 그래서요. 오던 길 돌아가 봤더니 찻길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구두 한 짝이. 그때 순간, 이야, 멋있는 왕자님이 이것을 짓고서는 이 구두가 누구의 구두인고 해서 찾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문득 그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제가 별로 이렇게 꼼꼼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 이렇습니다 제가. 반경혜 씨, 원광대 한국어문학부 3학년에 다니신다고요. 배울 수 있는 기쁨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멀리 익산에서 홀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음악이 더 애틋하다고 하셨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원광대에서 최근에 좋은 영화 보셨다고 하셨어요. 대중문화론 시간에 허공의 질주를 보셨다고 하셨죠? 사람이 살다가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죄짓고 살면 안 된다는 어른들의 말씀,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뿐만이 아닌 지역, 학교, 영화, 음악 등 운명처럼 다시 만나는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다시 한번 새긴다고 하셨죠? 허공의 질주를 보면서도 문득 그런 생각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영화음악 식구들 늘 지화자입니다 하셨는데요. 화이팅 대신에 띄우는 이 구호, 지화자를 들으니까 저는 최근에 들었던 또 다른 구호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모두 진달래,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달래가 무슨 뜻이냐면요. 진짜로 달콤한 미래를 위하여, 예? 줄임말입니다. 우리 영화음악 식구들 모두 진달래예요. 그럼 허공의 질주 삽입곡 Fire and Rain, 이진용 씨도 예전에 신청하신 이 곡 들으면서 우리 진달래 해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Just yesterday morning they let me know you were gone. Suzanne, the plans they made put an end to you. I walked out this morning and I wrote down this song. I just can't remember who to send it to. I've seen fire and I've seen rain. I've seen sunny days that I thought would never end. I've seen lonely times when I could not find a friend. But I always thought that I'd see you again. Won't you look down upon me, Jesus? You gotta help me make a stand. You just got to see me through another day.